손에 꿈을 끼워 봤나 그건 너를 위한 나눔이다 디디다 그대 작은 손에 내가 나를 키워주고 싶다 신뢰가 언제까지 내면할 수 나를 피해 도망가려 하면 할수록 언제나 너의 뒤를 스쳐가는 시선 느껴라 내가 쓰는 샴푸를 나는 안 즐겨 참는 줄이 어딘지 만직하지만 난 혼자가 Take a pen, pass the road, jump past to the brown phone, boy, check it out, slow down.